조선노동당 창건 71돌 세점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저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조선노동당을 창건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군설령도 업적을 칭송하고 조선노동당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통일 위협을 기어이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꾸바신문 구란마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1돌을 성대히 경축한 소식을 전했습니다.